각 사람마다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마일스톤이죠.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의 이 마일스톤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13살 때 미국에 이민 왔던 거.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11학년 마치고 12학년 들어가는 그때에 예수님 깊이 만나고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때 헌신했거든요. 그 시간. 그리고 저는 미국에 이민 올 때보다도 제가 이제 남가주에,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살고 있다가 대학교 입학이 북가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되어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가는 곳으로 대학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대학교 새로운 곳에 가서 입학해 다녔던 것, 그 많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곧바로 전도사로 섬겼던 것 기억이 났고요. 또 신학교를 다니다가 딱 한 학기 남겨두고 아리따운 교수원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결혼한 것도 큰 이정표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서 아들을 낳고 이제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던 것.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 받았던 것. 그리고 29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3년 반 전에 이 버지니아로 이사 온 것. 그리고 필그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이정표 탑5를 적어보라면 무엇들을 적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탑5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탑10, 어떤 분들은 탑20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에 그 범람했던 그 요단 강물이 그 앞에서 끊어지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던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 이제 이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아직도 이 제사장들이 요단 그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바로 그때에 곧바로 지시하신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이쪽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명씩 리더들을 세워서 다시 건너왔던 그 요단으로 들어가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있었던 그 돌들을 파내요. 조그만 조약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메라고 한 거 보니까 큰 사이즈가 큰 그러한 돌들이에요. 그 돌들을 하나씩, 12지파 리더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총 12개가 되겠죠. 그 12개를 오늘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다가 그렇게 세워두어라. 기념비로 세워두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서 길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첫날 유숙했던 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길갈은 요단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거리죠?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서 또 3km 정도 좀 더 가면 여리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 중앙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근데 이 길갈은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 알게 될 텐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후 항상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와 같은 헤드쿼터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될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돌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워싱턴 DC에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이 그렇게 한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그곳에 가면 이 구약의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요 12개의 기념비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도 뭘 하지 여러 가지 산만하고 분주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명령한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이 길갈에 12개 돌을 세우는 기념비를 기념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첫 번째로 하셨는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왜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는가 세 가지의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한 사인, 증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영어로는 These stones shall be a memorial forever 라고 그렇게 번역됐어요. 영어로는요. 미국에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면 메모리얼 데이가 있죠. 무슨 날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애도하는 날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 바닥에서 파내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했던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잖아요. 안악자손들. 그러면 그들 앞에서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 요단 강물을 끊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잖아요. 다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접 자기들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당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신에게 제사드리며 그 바알신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저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 보다. 바알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농사가 망쳤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바알신이 너희를 인도하는 참신이 아니라 이 요단 강물을 끊게 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동안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길갈의 열두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곧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자꾸 까먹게 하는 이 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까먹게 하는 망각.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현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베푸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많이 선포한 게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가, 어떻게 홍해를 갈르셨는가, 어떻게 40년 동안 너희를 줄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만나러 먹이셨는가, 너희를 기억하라. 거듭거듭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거듭거듭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까먹기 때문이에요. 잘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쉽게 까먹는 거. 오늘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언제 그랬나는지.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물고기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IQ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고기의 IQ는 0.4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간의 평균 IQ가 100이에요. 딱 average를 100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넘어가면 그래도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는 IQ가 한 자리도 아니고 소수점이에요. 0.4. 물고기의 기억력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3초만 지나면 탁 까먹는데요. 그래서 IQ가 0.4예요. 물고기들은 방금 전에 누가 낚시할 때 이제 미끼를 딱 내릴 때 맛있겠다 하고 가가지고 딱 물려고 할 때 감사하게도 이 미끼를 물지 않고도 싹 넘어서 어휴 감사하다. 어휴 하마터면 잡힐 뻔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지 말아야지 하고 나서 3초만 지나면 또 맛있는 거 저기 있네 가서 또 물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죠.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고기들이 기억력이 3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기억하지 못해서 잡아먹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그 미끼를 자꾸 우리가 물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미끼를 내리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꼼치꼼치하면 오 그래. 뭘 확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그동안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핑핑 넘어간다는 거예요. 좀 썰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엄한 목소리로 옆에 있는 분에게 물고기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고기가 되지 맙시다. 물고기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할 필요 없는 쌀데기 없는 것들은 또 잘 기억해요. 희한해요. 이때는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삶에 기억할 필요 없는 것들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이 나에게 했던 섭섭하고 속상한 일.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생해요. 밤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그 사람이 했던 말 다 기억나요. 그냥 이를 끌끌 갈면서 두고 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두 번째 쌀데기 없는 거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베푼 선행들. 이런 거는 베풀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쉽게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데 나는 다 기억나죠? 응?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발아.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네? 다음에 보자 한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은혜.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 유명한 말이에요.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면에서 머리가 돌머리인 사람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은혜가 돌머리에 새겨지면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은혜예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언제 죽어도 저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그냥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신 바로 그 은혜.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친히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며 순간순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는가? 자손들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지금 이 12개의 그 돌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대를 위한 시각적 교육장치였다는 거예요. 2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분주할 수 있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까지도 이 사건을 꼭 기억하게 하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후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지금 프랑스 노망디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그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가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후세대의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려 지금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 이때 이렇게 멋진 일이 일어났구나. 그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갈의 열두 돌도 나중에 후손들이 이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념비가 중요한 것은 그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기념비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스토리가 바로 그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후세대에 나누어주면서 가르쳐주는 것은 참된 신앙 교육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은혜 받은 세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그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미 느헤미야서 강해를 나눌 때도 이 내용 나누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이 잘 전수되지 않고 있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젊은 세대가 지금 썰물과 같이 한국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땅 안에 한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태반이 주일 학교가 없대요. 너무나 슬픈 소식이. 또 그 중에 3분의 1은 청년부가 없대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대학생 크리스천 비율이 3.5%라고 했죠. 근데요, 한 해가 거듭할수록 지나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계속해서. 심각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고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빈곤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이 이민 교회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지금 젊은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2부 때 교육부 교사들 임명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2세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미래를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길갈의 12돌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멋진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산 간증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에 지금 부모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의 눈에 지금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춰지게 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간증을 해도 별로 그게 효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부모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 부모의 하나님을 위한 그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우리 부모가 믿는 이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라는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셨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솔직히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도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고 너의 삶도 멋지게 인도할 거야. 아빠의 삶 앞에 큰 요단 강물이 넘질거렸는데 아빠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아빠 앞에서 요단 강물을 끊게 해주셨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너도 하나님 믿으면 너의 삶에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 너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간증하며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놀라운 신앙교육의 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신앙교육의 전수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평상시에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졌다면 부모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별로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동안 부모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 참 많이 바빠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 거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다 자녀들 맡기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교육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바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너희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거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돼.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다 매주일 1시간 반 맡기는 걸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 신앙교육은 매일매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들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그 리더의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작은 인구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의 심리학자 젠슨 박사가 이걸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IQ 때문인가? 유대인들에게는 비상한 머리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백인들과 그냥 비슷하대요. 그거 아세요? 도리어 일본계, 한국계의 IQ가 더 높이 나왔어요. 유대인들보다. 그러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신앙의 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배우면서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함께 배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 자부심을 먼저 배워요. 세상 어디를 가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 영적인 자긍심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모든 한국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통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크리스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졌으면 했지만 못 가진 것들, 그래서 은근히 상처로 남은 것들, 대리만족의 심리로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하고 강요해요. 너 그거 가져야 돼. 그러면 고생해. 없으면 고생.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전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자녀의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부모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필그림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간증과 모범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잘 전수시켜 주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로 인해 우리 미래의 영적 상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고 밝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길갈의 열두 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갈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목적이 그 12개의 길갈 기념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신, 그 바알신과는 견딜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어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요단강 기적의 사건을 알게 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한 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경외하심을 받는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듯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미국 땅은 30, 40년 전만 해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 동성애가 이게 올바른 거라고 그렇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 말씀 잘못됐더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욕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컬어요. 지금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세상에 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많이 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먼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한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기도 내용의 액기스만을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워싱턴 지역과 이 미국 땅과 우리 한국 땅과 온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